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째 즈음하여 러시아 나우두카 포르마토 출판사에서 4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부루의 고전적 노작 김일성 동지의 청년운동 사상과 영도 업적을 빛내어 나가자를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.